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17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한 굴욕 합의 이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